사랑해 이 세상 끝까지 그보다 영원히 뛰는 내 가슴이 너에게는 끝이 없는 걸 사랑해 내 삶이 다쳐도 내 맘이 아파도 오직 너 하나만 내 눈물을 멈출 수 있어 눈부신 너의 그 숨결이 어두웠던 나의 가슴에 작은 빛이 되어 뛰고 있었어 내 곁에 너 하나 있다면 가진 전부를 다 잃어도 상관없는 날 이제 난 해줄 수 있니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마지막 남은 단 한마디 항상 변함없이 지킬게 저 굳은 내 사랑이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길고 길었던 한숨 속에 지쳐가도 내 마음이 내게서 새는 법을 배웠어 너의 작은 미소 항상 변함없이 지킬게